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딩고. 킬링벌스. 저는 정규 2집 더 무비스타로 찾아오게 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래퍼 비와입니다. 시작. 작은 내가 일어나기 전 먼저 무릎 꿇는 건 빛이 들어오는 건 위에 불을 끄는 건 눈을 감은 다음 눈을 뜨는 것 두루두루 널리 알릴 줄을 뚫은 널 향해 꿈을 부리던 춤을 추는 법 핫불을 그리던 구라 주문들은 꺼져 눈물뿐인 걸 룩을 뿌리는 우리들은 목숨을 거는 목소리 내는 걸 숨기지 않아 유름으로 보는 너 무름들의 난 구름에를 봐 우름에를 가으름으로 가득해도 월호처럼 많이 너리 채로 날 뿌린대로 자라 두름들은 다 내 욕심 난 내가 듣기 위해 만드는 게 내 소스는 물은 덮어진 바다로 노른 갈아버려 내 가로 다시 태어난 난 나로 처음부터 난 얘네랑은 따로 오늘도 무시 이제는 말어 이제는 이제 너는 내 팔어 벼랑 함께 취하는 사로 난 능을 받아줘야로 젠 수입하고 난 나가 팔어 유행은 오고 있어 날 타러 내 소리 넘어가 반다로 한글을 적응해야 돼 시차로 한글을 적응해야 돼 시차로 한글은 적응해야 돼 시차로 한글은 적응해야 돼 시차로 한글은 적응해야 돼 시차로 웹벌그원 완전 웹벌그원 완전 웹벌그원 완전 원 웹벌그원 완전 웹벌그원 완전 웹벌그원 완전 원 웹벌그원 완전 대한민국 나를 관전 나는 네 오빠 상전 왜난 내 음악 완전 센치카는 쟤네 반전 내 팬스 다 얌전 내꿈 쟤네보다 앞선 난 예언에게 상처 우리 집에 원이미미 이게 우리 집에 시시한 너리 시긴 이제 위대한 비밀 When I be vividly dreamy we come train 네 이미지 나간 이미지 지우지미 비한 비기는 없이 난 없지네요 위 꼭대기에는 비 이제 느끼내기 난 필요 Always on his up key When I'm yawning I breathe When I'm yawning up cheese 사진 찍을 때 cheese 내가 아는 거 김치 내가 입지 않아진 아빠 손에는 key of the Mercedes Benz 아들이 영원하길 영원하길 엄마 나진 엄마 나네 대본 없이 명언 가득 영화 과래 oh. 엄마 아빠 날 봐봐 난 참 잘 자랐자 나 알아 알아 나를 다시 나타난다 야 왜 그래 나는 다 왜 춤을 추지 야 왜 제단 앞에서 밤새 만세 나의 영원 세계죠 필요 없는 스크린 코트 뻔한 걸 거면 나가 뒤져 넌 그냥 싱거워 따라하는 애기들 내 앞에선 투명 인간 똑같은 거 만드는 널 들을 이유가 있냐 건강이 최고 약반 음악 내가 다 이긴다 전 국민이 다 알아 내 손에는 외과신이야 많은 많은 많이 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많은 많은 많이 더 이렇게 많아 아들이 많은 많은 많이 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많은 많은 많이 더 이렇게 많아 Yeah Hey. B to the A-W-H-Y 이제는 다들 머릿속에 내 이름 새기 다 이씬에서 눈치도 없이 꿈맹이 마냥 있는 애들 나 때문에 가벼워져 궁뎅이가 나폴레온의 패기 징기스칸의 피부 알렉산더의 야망 조선의 왕족의 피로 합쳐진 몸 선천적으로 생긴 왕들은 내 가슴 이 가사들의 몇 년 후의 프리뷰 난 티라노 새끼 이곳은 주라싱 무릎 꿇는 사자들아 사파 나는 무너짐 다들 왜 그리 놀래 아저씨 도마땡 나 몇 살이냐고 15세 중학생 중2병 I'm so sick 난 날아다녀 필요 없는 만보기 나 솔제이 팝콘 비기 후엔 비교되겠지 B1 or B1 있다 틀어 있다 제거 시간은 가 틱탁 시간 아깝지 내 가리점이 힙합을 하지 나 가올 뻔했지 나 짓나 너가 원한 내 반대 B.Y.의 흔적 가운데 있어 오늘 내도 paper is the B.Y. chaser wake up 야 난 지금 깨 있어 니네 오빠 역대급 벌써 여기엔 싹 다 있다 적과 꿀 가득한 이곳은 내 아빠의 땅 찬란함 나의 것도 찬란한 나의 영 나의 혼 나의 몸 나의 손 안에 찬란한 바이브 나의 찬란한 아이고 마이 멍청한 아이 20하고 6 날 넘어리 어제 내는 꽤나 많이도 무리 안에 배자자 지금은 B.Y. comeback season 공백기를 닦아 한 번에 위로 점프 뛰는 막 전기 때를 닫아서 내 길을 활짝 연내 이름은 난 절대로 안 완벽해지 아무 세든 나의 땀에 지른 작업실은 내 영적 컨버세이션 넘어진 그림들이 고대 팝당 가운데 찢어 오빠는 미쳤다고 오빠는 이쪽 바닥이 저 땅을 미친 삼아 있었던 건 우정판 어릴 적 사고는 지원가는 중이고 힙합팬들에게 미안한 기분이 뿐이고 세상에게 보여주자 우리 둘의 충고 정상에는 데자뷰 우리 뿐이야 21세기 다윗이 부셔니 우상과 미션의 삶에서 말씀으로 지킨 위션의 이미지는 different 온고 지신이 이끈내 비싼 이집 거장이든 뮤지션의 말에선 사라지긴 커녕 그 어떠한 비전이든 시련 가능케 하는 내 믿음의 다른 이듬 남의 그 백인 이들에겐 기근 시신이든 이들 앞엔 거룩히 그 기쁨의 코리안이즘 내 힙합은 이곳의 자녀들의 삶 그 부모의 난 저 부모의 밤 못해 안 생명들의 탄생과 맥반까지 전파됐다 가장 넓게 한국 힙합의 번영 이뤄냈다 내가 주인공인 영화의 결말을 위해 다른 누군가가 준 대본의 대사를 짓네 따라가거나 따라하는 연출은 삭제였어 질 바다 건너 검은 색깔의 클리셰 나는 내 땅에 많은 별물을 빨았어 많은 걸 자랑스러운 빛 나는 을 선교사 혁명과 선배들의 유산들의 내 안에 영원의 뜨네 영원한 낙하다는 편견의 은혜 변화를 가져 난 역사의 한 장면 내 뜨네 내가 내 것 될 때 완성되는 승인 난 따라쟁이 마음 한평생의 짐 넌 내 꿈에 In the night 넌 내 꿈에 우린 초대 넌 내 꿈에 In the night 넌 내 꿈에 우린 초대 못 본 척 하려진 난 너와 여적엔 너가 내게 줬던 추억들 난 버렸네 여태 봤던 난 내가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너를 속여왔다고 미안해 건 내 모습이 아니까 지금 너의 뒷모습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아니길 너가 원한 것도 이게 아니기를 나 원해 넌 늦으면 게 날씨도 넌 늦으면 게 날씨도 내가 아닌 건 내가 아닌 너가 나다 어쩌면 더 잘했어 양이 젖혀 남이 떠져 날이 덮어린 나를 젖혀 우리 꿈의 날씨를 초라듯이 연기하는 걸까 나는 살아가는 걸까 뻔한 건 무엇이었나 처리하면 멋있었나 yeah. 내가 내가 되지 못할 때 난 없겠지 그때 너의 앞에 진노를 원하는 미래 You 보이지 않을 것 같아 나의 몸은 세상 뒤에 두는 게 제가 원했던 드라마 넌 내게 티가 없길 바랐지 너는 내가 힘이 없길 바랐지 너는 내가 신이기를 바람과 동시에 너의 발에 아래 있길 바랐지 완벽할 순 없어 완벽할 순 없고 완벽할 순 없게 우린 너무 아름다운 거니까 넌 내 삶에 왔어 참견할 수 없어 상관할수록 더 너와 난 비교될 거고 넌 더 아파할 거니까 장미처럼 아름다운 그녀도 완벽할 수 없어 너가 원하는 대로 장만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어 yeah. 장만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어 yeah. 장면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어 yeah. 가시가 있어 가시가 있어 시간이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난 내 발을 구르지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지언저 절대로 당해 내 무릎 팽이 다치 아니하게 할 거야 내 무릎 포너직 주님 앞에서만 구를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봐 그대로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의 답에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펜을 지고 세 번째는 꿈을 꿔내 번째는 심없이 믿고 웃던 믿어 그리고 기대 아무도 Just wait 그날의 시간을 지금 가져왔어 생각하고 행동해 Why God has a day 감추지 말지어다 넌 나를 위로 볼지어다 역사로 살지어다 증인의 삶이 될지어다 여기를 밝혀지어다 여길 다 삼킬지어다 구하시는 기준은 나일지어다 긴 나일지어다 Be why God has a day 리더 날 따를지어다 난 선구자일지어다 동료 날 찾을지어다 내 이름의 시들 만들지어다 한글은 팔을지어다 자들을 따를지어다 나는 되고 싶어 내가 될지어다 내가 될지어다 Be why God has a day 보이는 빛 got us a thing 모든 건 we got us a thing You and me got us a thing 이기는 wish got us a thing 내전 이제 got us a thing 전설이 돼 got us a thing 열매를 맺어 got us a thing Be what got us a thing Be what got us a thing Be what got us a thing Be what got us a thing 그 날 지어다 참으로 나를 뱉었대 역사들을 새겼대 걸 잡들어 베꼈대 진짜들은 말했어 내건 최고 최초는 날들을 매매도 매번 배꼽 잡아 배고파도 내걸 만들어 새걸 창조 계속하고 백권 잡아 배부른 날로 랩으로 바꿔 랩은 낙전제고 난도 왜서 참으로 쟤는 나무 탔던 탔던 대로 중심은 날지어다 자신의 영상일지어다 세상은 내 손 안일지어다 영광의 면류관이 날 가질지어다 기준을 제설지어다 미래를 계실지어다 가짜는 회설지어다 나는 그 위에 설지어다 Be what got us a thing 보기는 bitch got us a thing 모든 건 we got us a thing You and me got us a thing 이기는 wish got us a thing 내 여전 이제 got us a thing 전설이 돼 got us a thing 열매를 맺어 got us a thing Be what got us a thing 지금까지 뷰아였습니다.